UBS. Chok-chok 대학생의 발명 랩. Chok-chok 박사도, Chok-chok 석사도, 심지어 Chok-chok 학사도 아닌 Chok-chok 대학생의 발명 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가 임세윤입니다. 여러분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아이 참, 얼굴 찌푸린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원래 한바탕 즐기고 쉬다 오면 더 힘든 법이죠. 어제는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이었는데요. 다들 어떻게 보내셨어요? 전 원래 사찰을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날씨가 궂어서 어제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불교 말씀 중에 오늘 여러분께 꼭 필요할 것 같은 구절이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항상 이 몸의 정체를 생각하여 그 덧없음을 잘 알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으며 해야 할 일만을 꾸준히 하고, 생각이 깊고 조심성 있는 사람에게서 번뇌는 점점 사라져간다. 꿈만 같던 축제 주간이 끝나고 꿀 같던 연휴도 떠나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발명품 이야기 들으며 상쾌한 오후를 열어보자고요. 미노이의 칙투칙. 날씨가 영 습한 게 저까지 축축 처지는 기분이라 맑은 재즈곡으로 오늘 라디오 문을 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발명품 주제를 뽑아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공개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세상을 바꾼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척척 대학생의 발명랩에서 소개해드린 발명품들 모두 세상을 뒤흔든 것들이었는데요. 과연 오늘의 세상을 바꾼 발명품은 어떤 것일지 함께 맞춰보시죠. 첫 번째 힌트, 이 발명품을 사용할 때마다 삑 소리가 납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힌트, 거래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품에 이것이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마트에서 무언가를 살 때 이 발명품이 없으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혹시 이쯤에서 눈치채신 분은 없을까요? 마지막 힌트, 여러 굵기에 세로선이 그어져 있는 모양이라 요즘은 다양한 그림을 더해서 특이한 모양으로 인쇄되기도 하더라고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발명품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발명품은 김하온 빈첸의 바코드. 에이 끊어버리고만 싶어 이거 다 그만 놔버리고 싶은 모두 다 엄마는 바코드 찍을 때 무슨 기분인지 묻고 싶은데 알고 나면 내가 다칠까 난 사랑받을 가치 있는 놈일까 방송 싫다면서 바코드 달고 현재 여기 흰색 배경에 검은 줄이 내 팔을 내려보게 해 이대로 사는 게임이는 있을지 또 궁금해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어디에도 없으면 동시에 어디에나 있구나 우리 남만 보고 살도록 배웠으니까 주위에 남아있던 행복을 놓쳐 빛나지 못한 거라 내까지 깨물라로 행복은 됐어 내 트랙 업데이트 되는 건 bring it a hands 잠깐 반짝하고 말까 like 바코드 빛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영수증은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영수증은 벌준 마지막 존심을 위해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영수증은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비틀비틀 거리다가 떠난 이들의 뒤를 따를 수도 굳이 피를 안 봐도 되는 현실의 감사를 뒤를 잇는 것이 아닌 그저 있는 힘을 잃은 나는 길을 쓰지 않고 만들어 믿음뿐인 길을 그리고 지금 나의 비밀을 아는 너는 무시도 의지도 알게 성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검은 줄들의 모양은 다 다르긴해도 빅소리 나면 우리 모두를 빛으로 비추겠지 Little bit too 걸는 걸 빛나던 것 같아 깊은 늪에 빠져있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너는 난 늪에 빠진 게 뭔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널 갈 수 있어 지평선 넘어 이미지의 곳으로 삶이란 흐르는 오케스트라 우리는 마이스트로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영수증은 벌줘 마지막 존심을 위해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영수증은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영수증은 벌줘 마지막 존심을 위해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영수증은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어떻게 멀쩡하겠니? 나보다 고생들한 래퍼들이 전부 머리 위그레 삑 그리고 다음야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다 다른 검은 줄들의 모양의 바코드입니다.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문화가 활성화되고 혼자 계산할 수 있는 셀프 계산대가 늘어나면서 바코드는 우리 삶에 더욱 가까워졌는데요. 대단할 거 없는 줄무늬 모양처럼 보이는 바코드는 대체 누가 생각해낸 걸까요? 이름을 먼저 살펴봅시다. 막대기를 뜻하는 바와 부호를 뜻하는 코드. 이렇게 단순한 이름처럼 바코드의 원리도 그리 복잡하지 않답니다. 바코드에 넣고자 하는 정보를 담고 그걸 스캐너로 찍어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는 편리한 시스템이죠. 우리가 바코드를 삑 찍을 때 유심히 보면 스캐너에서 빨간 빛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로로 긴 불빛처럼 보이지만 사실 작은 점들이 촘촘하게 모여서 그렇게 보이는 거랍니다. 이 빛이 바코드 위로 쏴지면 바코드의 흰색 막대에서 빛을 반사하는데 그걸 스캐너가 인식해 정기적인 신호로 번역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런 단순한 모양의 줄무늬들에 어떻게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거냐고요? 그건 바로 반사되는 빛의 양 차이를 활용한 건데요. 흰색 막대의 굵기에 따라 스캐너로 돌아오는 빛의 양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빛의 차이에 따라 스캐너가 신호를 0이나 1로 해석해 숫자를 판독할 수 있게 하죠. 마이클 잭슨의 Black or White. The gangs hunt the nations, causing grief in human relations. It's a turf war on a global scale. I'd rather hear both sides of the tale. See, it's not about races, just places, faces. Where your blood comes from is where your space is. I've seen the bright get dull. I'm not gonna spend my life being a color. Do you agree with me when I saw you kicking dirt in my eye? 바코드가 만들어지게 된 데에는 이런 스토리가 있대요. 1948년 드렉셀 공과대학의 대학원생이던 버나드 실버는 우연히 대학 학장을 찾아온 식료품점 체인 관리자의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체인 관리자는 물품 재고를 추적하고 가격을 자동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연구에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있었답니다. 학장은 거절했지만 호기심 천국이었던 우리의 버나드는 학교로 돌아와 자신의 친구 노만 우드랜드에게 함께 연구해보자고 제안합니다. 맨 처음에는 간단하고 조합 가능성이 무한한 모스 부호를 활용하는 방법을 떠올렸대요. 하지만 그걸 그래픽으로 만들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민을 했죠. 그렇게 연구를 이어가던 우드랜드는 할아버지 댁 근처의 해변가에 놀러 가는데요. 거기에서도 대체 어떤 방법을 고안하면 좋을까 하며 손장난을 하다가 우연히 모래에 손가락으로 네 개의 선을 쭉 그었는데 순간 머릿속 전구가 팟 켜진 겁니다. 모래에 그림이나 끄적대다가 세상을 바꾼 발명품, 바코드 모양의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죠. 이렇게 보면 위대한 발명과 결정은 모두 사소한 계기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난 엄마가 늘 베푼 사랑 혁오의 톰보이 그래서 그런 건가 늘 어렵다니까 늘 두려웠던 욕심 속에도 작은 예쁨이 있지 난 지금 행복해 그래서 불안해 폭풍전 바다는 늘 고요하니까 우리부터 빨리 타면 안 되잖아 나는 사랑을 응원해 오늘 바코드 얘기를 하면서 삑 소리를 참 여러 번 내고 있는데요. 편의점, 마트, 도서관, 카페 등등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 소리가 본격적으로 소매점에서 들리기 시작한 지는 정말 얼마 되지 않았답니다. 1974년 6월 26일 오전 8시를 조금 넘긴 시각 미국 오하이오주 트로이에 있는 마시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마침내 첫 바코드 인식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트 직원인 셰론 부캐넌이 리글리스 주시프루트 껌 10개들이 한 팩에 붙어있는 줄무늬 모양 스티커를 처음 스캐너에 통과시킨 순간이었죠. 한 해 전인 1973년 미국 슈퍼마켓 특별위원회가 표준 바코드인 세계 상품 코드를 식료품 업계 표준으로 승인하고 처음 실제로 사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버나드 실버와 노만 우드랜드가 바코드 개발을 시작한 지 26년, 특허권을 얻은 지 22년 만에 이뤄낸 결과였어요. 이 감격적인 순간은 사진으로 찍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49년 뒤에 이걸 연구하고 있는 척척 대학생은 생생한 자료를 볼 수 있었죠. 윤상의 한 걸음 더. 디슈납스 AD 다시 돌아온 디슈납스 AD 타임. 술주정 마냥 우습고 엉뚱한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시간이죠. 그 전에 이쯤에서 조금 슬프고 아쉬운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화요일 점심을 책임졌던 저희 척척 대학생의 발명 랩, 오늘이 이번 학기 마지막 방송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 말인 즉슨 우리들의 종강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자, 이제 오늘의 슈납스 ED는 뭔지 알아볼까요? 바로 바코드를 타투로 새긴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인기 스트리밍 사이트 스포티파이에선 이용자들이 직접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재생 링크로 연결되는 바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코드를 몸에 새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본인의 플레이리스트를 재생하기 위해 이 플레이리스트 바코드를 타투로 새기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기도 했다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엔시티 드림의 트리거 더 피버. 울림과 벅찬 함성과 빛에 가득 차 하나 된 너와 나 Harmony, 외침 외계 금의 연이 그다 여러분, U20 월드컵에서 저희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16강에 올라간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죠? 본격적인 여름을 앞둔 지금 이 소식이 더욱 저의 심장을 뛰게 하네요. 저번 월드컵에 이어서 다시금 열정을 태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총 11개의 발명품을 소개한 화요라디오 척척 대학생의 발명랩이 막을 내린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너무 아쉽죠? 저희 척척 대학생 일동은 발명품을 소개할 때도, 실없는 말장난을 할 때도, 오늘 날씨와 주제에 꼭 맞는 노래를 선곡할 때도, 이 모든 것이 학우분들에게 아주 조그마한 힘이라도, 조그마한 즐거움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진심 하나로 라디오를 만들어 왔습니다. 혹시라도 외로울 때면 늘 저희 척척 대학생이 당신의 행복을 빌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023년 1학기 매주 화요일을 책임졌던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여기는 척척 대학생의 발명랩이고요. 지금까지 방송국의 재간둥이 귀요미, 연구원 하지민, 민두만두, 엔지니어 김민주, 저는 해설가 임세윤이었습니다. 유비에스.